사도 오지 않느냐. 나를 속이는 사람보다 내가 더욱 약속하더라.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.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. 내가 더욱 무정하더라.